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또 이 물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리고 비율이 그렇게 높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시는 물이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좌우한다는 학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의 물을 마시는 사람과 지리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의 성격은 아주 다르답니다. 순전히 물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2년 전에는 페놀 섞인 물, 이번에는 또 냄새나는 물을 마셨으니 낙동강 지역의 사람들 어떡하죠? can carry too. Something 중에서 Water is White, Water is White, 칼라 보노페 노래였습니다. 성남 신흥주공아파트의 최경성씨, 저 신청곡 안 들려드려도 되죠? 오늘 첫머리에 이미 들으셨으니까요. 로컬 히어로의 주제음악이요. 제가 너무 얌체 같았나요? 그런데 최경성씨, 더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하셨어요. 새로운 식구가 요즘엔 생겼다고 하셨네요. 오리 사냥개라고요. 그 오리 사냥개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리 사냥개가 사실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깜빡 잊고 오늘 하루 그냥 보내버렸네요. 제가 오리 사냥개가 뭔지 일단 백과사전 찾아보고요. 그리고 좋은 이름이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한 후에 최경성 씨께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너무 부담이 큰데요. 자, 17살이 된 게 슬프고 새해부터 부엌뜨기가 된 게 화나고 세배를 아침에 못해서 저녁에 하려다가 안 받고 안주기 운동을 펼치는 가족 때문에 세뱃돈 못 받은 게 아주 억울한 대전의 중3 소녀 정희 학생. 저는요, 정희 학생보다 거의 10살 가까이 많은 게 슬프고요. 새해부터 새해 첫날에 회사에서 밤을 샜어요. 그것도 슬프고요. 세뱃돈을 못 받은 것은커녕 세뱃돈 많이 뜯겼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원래 그래요. 나이가 많아지면 정희 학생은 아직도 젊으니까 좋겠어요. 이거 무슨 신세 한탄처럼 됐네요. 홍동식 PD 앞에서. 훨씬 나이 많은 분 앞에서. 자, 황지현 씨, 하이텔 황지현 씨. 내 사촌 비니를 저희 프로 귀로 듣는 한 편의 영화에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어서 비디오로 출시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디오로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다고요. 자, 그 내 사촌 비니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참, 이번 주 시네마 천국은요. 리틀 빅 히어로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 사촌 비니는 정말 재미있는 법정 코미디 영화죠. 여기에서 조 페시가 주연을 했고요. 또 마리사 토메이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차세대 주자죠. 내 사촌 비니의 오프닝 타이틀곡입니다. Something's Wrong.

하이텔의 김동원 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강지선 씨, 그리고 김한범 학생,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하진용 씨, 선정고등학교 1학년 8반의 루빈 학생, 담임선생님 준희, 서기, 철이와 시스터 액트의 음악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은 시스터 액트 2편의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우피가 또 노래를 부르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은 다이애나 로스가 부른 Ain't No Mountain High Enough였습니다. 우피 골드버그와 수녀들이 함께 불렀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 2편에서는 또 우피 골드버그가 수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회오리 속으로 그 수녀님들을 몰고 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영화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신 영화예요. 서울 양천구 목일동의 김수연 학생의 경우는 완전한 세상을 위해서는 국어를 만국 공통어로 합시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와 같은 격정적 슬픔을 자아내는 글귀를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내 입술을 깨문다. 이런 시시하고 보편적인 말로 고쳐 번역하는 치사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15층짜리 건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 무기를 모아다가 큰 금고 안에 가둬둔다 하고 강남구 대치동의 안우철 씨는 말씀해 주셨고요. 집집마다 예쁜 강아지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독특한 말씀을 서울 중랑구에서 박기남 씨, 또는 대전 중구 중촌동의 윤진아 씨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해서 북한에 계신 큰아버지와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완전한 세상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각각인데요. Perfect World, 이 영화 완전한 세상의 내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정말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케빈 코스트너, 이름만 들어도 그 영화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는 배우들이죠. 이 두 사람이 제목 그대로 퍼펙트한, 완벽한 콤비를 이룬 영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개봉하는데요. 최첨단의 SFX나 빠른 템포의 코믹 영화가 판치는 요즘에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또다시 서부극 형식을 빌린 드라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역시 서부극의 변형인 늑대와의 춤으로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한 코스트너와 용서받지 못한 자로 지난해 아카데미 4개 부문을 휩쓴 이스트우드, 이 두 사람이 만난 영화이고 보면 헐리우드식 이 작품에 거는 기대가 왜 그렇게 큰지 짐작할 수는 있죠. 두 사람 다 이미 오스카 감독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겸 조연, 그리고 케빈 코스트너는 주연으로서 연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에 삽입된 단 깁슨의 노래 한 곡 들어보죠. Sea of Heartbreak. of a heartbreak, lost love and loneliness, memories of your caress, so divine, how I wish you were mine again, my dear. I'm on the sea of tears, sea of a heartbreak. 하이틀의 김종아 씨, 여동생분이 그야말로 Sea of Heartbreak, 이 바다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결혼이 임박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축하의 의미예요. 여동생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난 깁슨의 노래 잘 들으셨죠? Sea of Heartbreak이었습니다. 자, Perfect World로 들어가 볼까요? 1963년 가을 텍사스. 8살 난 소년 필립은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홀어머니 밑에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종교상의 이유로 아들 필립에게 크리스마스, 생일파티, 할로윈 축제 모든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 필립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자, 그 무렵 살인죄로 기소된 버치는 동료 제리와 함께 탈옥합니다. 두 사람은 도망 중에 한 소년을 인질로 잡게 되는데요. 그 소년이 바로 필립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평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소년 필립과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란 죄수 버치 사이에 그들 자신도 모르게 사랑과 우정의 감정이 싹튼 거죠. 필립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주는 버치. 정말 진짜 아버지 같습니다. 필립 역시 그런 버치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버치를 뒤쫓는 노년의 보안관 레드 때문에 이 레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인데요. 이 레드 때문에 이들의 미래는 그 누구도 점칠 수가 없게 되죠. 퍼펙트 월드는 서부극의 형태에 가슴찡한 휴먼 드라마를 적절하게 섞어 넣었는데요. 상업 영화라기보다는 아트 필름에 가까울 만큼 작품성이 높다는 것이 이미 이 작품을 본 모든 사람들이 입모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까예데 시네마가 94년 1월호에 지난해 작년 93년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베스트 원 1위로 이 영화를 꼽고 있으니까요. 한번 기대해 볼만도 하죠. 여기서 음악은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도 음악을 맡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마치 콤비 같은 레니 니하우스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하이틀의 최규범 씨 듣고 계십니까?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입니다. Dark Moon. Is it because, is it because the one I love loves someone else? Mortals have dreams, love's perfect scheme. They don't realize love can sometimes bring dark moon. 서초구 반포 이동의 송지연 학생. 바로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에 부모님께서 허니문을 맞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들려드린 곡은 부모님의 허니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크문이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아주 금실 좋게 잘 계시겠죠? 크리스 아이작의 노래 다크문 띄워드렸습니다. 퍼펙트 월드의 시사회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물론 여러분이 엽서에 적으실 때는요. 만약에 내가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해답을 적으셔서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0분을 추첨해서 두 장씩 표를 보내드리고 또 케빈 코스너가 썼던 선글라스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자, 다음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영화는 에밀리오 에스테베스가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입니다. 원제는 The Judgment Night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봉되는 제목은 Killer Night입니다. 프랭크와 마이크, 그리고 프랭크의 동생 존과 레이는 권투시합을 구경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시합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으로 꽉꽉 막힌 도로 때문에 운전을 하던 레이는 지름길을 택하는데요. 그 지름길은 빈민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빈민가의 실생활에 놀란 탓인지 운전이 서투른 것 때문인지 레이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이 자기가 친 사람들인 줄 알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그 쓰러진 사람들을 차 안으로 모두 끌어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총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총상 입은 사람을 쫓는 악당 필론 패거리들과 우연찮게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 프랭크 일행들, 이들의 사투가 시작되는데요.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스티븐 홉킨스 감독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있는 자만이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 이 영화에는 헤비메탈들이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아마 헤비메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이용숙 씨. 자꾸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싶은 약한 기분이 들고 한없이 납작해지는 자신이 부끄러울 때 저는 신나는 메탈을 들으면 마치 동화의 꼬마 기관차가 된 것 같습니다. 비탈길을 거뜬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곡도 좋아하시겠죠? 헤비메탈로 채워져 있는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앨범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곡인데요. Fallen, 그룹 티네이지 팬클럽입니다. I lost touch with reality. Now my personality is an unwanted commodity. Believe Can't it. Believe I used to be Mr. Steve Austin on the mic 6 million ways. I used to run it. I guess Oscar Goldman got mad, cause I got loose circuits. So loose. I be the mother goose with the eggs that seem to be Yo, pack my bags, cause I'm out of here. Mama don't love me and my mama don't care. Read the papers, the headlines say, washed up rapper got some. Lingo's busted while the guitar sways. B-side copy for the radio plays for something. I knew I blew the whole fandango when the drum programmer wore a Kango. Never could be like great fish, won't bite bait. Realize that I'm over like clover. No good luckin', so Mace beat the f***ing beat. While a teenage fan the heat, I bring it to the clues, paid all my dues. So what's gone dead? Let me use my forehead. Easy, pack it up, man, let me stop stalling. Cause everything I do is like falling. 저희가 자른 거 아닙니다. 음악이 여기서 끝났어요. 네, 킬러 나이트 중에서 그룹 티네이지 팬클럽의 폴른이었습니다. 하이텔의 김현정씨, 제가 오늘 빛 감는 기분인데요.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이 영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제작을 끝낸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최신작이죠. 올리버 스톤 감독에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그 제목들 이미 다 알고 계실 영화인데요. 스톤 감독이 플래툰, 7월 4일생 이 두 편의 영화에 이어서 베트남 이야기 3부작의 완결편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플래툰이 전쟁 그 자체를, 또 7월 4일생이 미국으로 귀환한 참전 용사들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다면, 하늘과 땅, 이 영화는 어쩌면 베트남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일지도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베트남에서 교사로 일했고 또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이유 말고도 올리버 스톤 감독이 베트남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아마 침략당한 이 힘없는 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그런 역사가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음악부터 들어보죠. 실크로드로 유명한 깃다루가 이 영화에서 음악을 맡았는데요. 아마 이 엔드 타이틀을 들으시면 깃다루의 솜씨를 흠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엔드 타이틀입니다. 로즈의 깃다로구나 하셨습니까? 영화 Heaven and Earth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이 영화는 두 편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레일리 헤이스리브라는 여성 작가가 쓴 자전적인 소설 하늘과 땅이 바뀔 때, 그리고 전쟁의 어린이, 평화의 여인, 이 두 편입니다. 원작자 레일리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스파이 노릇부터 대부호의 정부 노릇까지 해야 했던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라고 합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그녀의 인생 역정이 마치 베트남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다면서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소설에 나타난 주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외침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라는 화해의 드라마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전쟁을 겪으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레이리 헤이립스. 영화 속에서 그녀를 연기하는 배우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연기 경험도 없는 진짜 신인 배우 히에프티 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히에프티 레라는 배우입니다. 9살 때 미국으로 건너온 보트피플이면서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순수한 자연미가 올리버 스톤 감독을 사로잡았다고 하네요. 또 레이리의 상대역인 미국 병사 스티브 역에는 도망자에서 형사로 등장했던 타미 리 존스가 등장하고요. 레이리의 어머니 역에는 마지막 황제의 조안 첸이 맡았습니다. 또 한 명 낯익은 얼굴이 있는데요. 킬링필즈의 행요르드 역에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자, 영화 속에서 히에프티 레이가 직접 부르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사우다우 트리. Trong xanh dần bóng con đò dần cả tiếng ai hò nhìn hàng dừa điều hiu trước sân tôi đứng đây khóc than cho làng tôi người dân mình còn đang chân khổ 영화 재즈의 메인 타이틀 메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이었습니다. 하이틀의 박은미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박은미 씨는 신청할 때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상 지금 방송, 지금 오늘은 정확히 따지자면 15일입니다. 15일 새벽 1시. 하지만 방송상으로는 저희는 14일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간에 듣고 싶다면 14일 밤에 들려주세요. 이러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으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용산구 보광동의 조정섭 학생, 친구 성원이, 호정이, 그리고 라디오 책상, 연필 지우개, 커튼 바지, 창문 등등등등 모두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은밀한 유혹 가운데 오늘은 샤데이의 노래가 아닌 로이 오비슨의 노래입니다. A Love So Beautiful. 사랑은 그 1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는 영화였죠. 은밀한 뉴욕 중에서 A Love So Beautiful, 로이 오비슨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 4동의 이현주 씨, 그리고 IQ 180, 신발 사이즈 270, 키 175에 잘생기고 인간성 좋고 왼쪽 새끼손가락이 하나뿐인 김진호 씨, 대전 서구 계종동의 사이와 씨, 영월에서 편지 보내주신 분, 봉투와 편지지가 예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을. 너무 고맙습니다. 잘 받았어요. 여러분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해바라기의 주제가입니다. Loss of Love, 자니 마티스의 노래 들으면서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Love is storm and wind and tide, all the tears your heart can hold. But I look back after loss of love and know the days were gold. I see only shattered skies, not a ray of light to find. But I look back after loss of love, and sunlight lines my mind. Songs were sung with words as young as May. But in the midst of summer, winter came, a chill. Now the words of haunted songs ring as clear as they did then. Still I look back after loss of love and live to love again.